우리 저국의 위용에 외국의 보호들이 경탄하고 있습니다. 태양절의 주호미소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러시아 김정숙 명칭 여성동맹위원장, 브라질 주체사상연구센터 위원장, 기내 김일성 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인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를 통해서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또다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체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전진하고 있는 조선은 주체의 선군으로 위용 떨치며 자강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나라라고 하면서 그들은 적대 세력들의 그처럼 가혹한 제재와 봉쇄 압박 속에서도 세계가 보란 듯이 인민을 위한 재부를 창조해 나가는 조선의 기상과 종실을 절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인민이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배포유학에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막강한 군력과 일심단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격찬했습니다.